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7일 수요일 제니 음악 카페 인사드립니다. 보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그 쓰임에 따라서 무려 36개의 뜻이 나온답니다. 이것저것 필요할 때, 또 물건 살 때 장을 본다, 음식을 마련할 때 상을 본다, 또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잠깐 볼까? 뭐 맞선도 본다고 하죠. 누군가 험담할 때도 흉을 본다. 너는 내가 한번 봐줄게. 형편을 헤아릴 때도 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단지 또 눈에서 눈으로 보는 것에서 그칠 수 있다면 보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곳에 다양하게 쓰이진 않겠죠. 무언가를 볼 때 생각도 함께 합니다. 순간적으로 예쁘다, 좋다, 밉다, 재밌다 판단하기도 하고요. 아프겠다, 힘들겠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나도 저런 일 있었는데 경험을 떠올릴 때도 있고요. 그때그때 든 생각에 따라 적절한 행동에 옮기기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보는 만큼 알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싶다라는 말은 널 생각한다는 말, 날 좀 봐줘라는 말은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는 말. 여러분 보고 있나요? 네, 버디가 부릅니다. Keeping your head up. times that I've seen you lose your way, you're not in control, and you won't be told. All I can do to keep you safe is hold you close, hold you close till you can breathe on your own, till you can breathe on your own. Hold tight, you're slowly coming back to life. I've been giving you hell, I've been giving you hell, darling. Let go of all your haunted dreams tonight. I've been giving you hell, I've been giving you hell. I've been giving you hell, I've been giving you hell. 방금 들으신 버디는 영국 태생의 싱어송라이터로 1996년생이라고 하네요. 아, 올해가 20살이네요. 근데 그 목소리에서 성숙함이 묻어나오는데 버디라는 이름은 그녀의 어머니가 버디의 입모양이 아기 새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준 별명이라고 하네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귀엽고 사랑스러움. 버디의 노래 한 번 더 듣고 갈까요? 3집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쓸쓸한 멜로디와 연인의 변화에 대한 솔직한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인데요. 버디의 Words. Waiting on you, trying to keep your head strong. With nothing to lose, you raise your voice with something to prove. And all the things you say to me, I can't forget them. You don't leave, but you tell me with your eyes what you need. Oh, please, do you think that I don't know what it means? All the things you hide from me, I accept them. But I need you next to me. If I can't hold you now, keep thinking that you might not come around. I have no words, I have no words to say. If I can't change your mind, keep thinking, is this a last goodbye? You say it first, you say it first to be. You're in the clear, while I'm waking up to nothing but tears. And you stay the same, like I'm the only one that needed to change. You know the things you said to me, do you regret them? I just need you next to me. If I can't hold you now, keep thinking that you might not come around. I have no words, I have no words to say. If I can't change your mind, keep thinking, is this a last goodbye? You say it first, you say it first to me. So I can just forget you, just forget you. Can just forget you, just forget you. And if I can't hold you now, keep thinking how you might not come around. I have no words, I have no words to say. If I can't change your mind, keep thinking, is this a last goodbye? You say it first, you say it first to me. If I can't hold you now, keep thinking that you might not come around. I have no words, I have no words to say. If I can't change your mind, keep thinking, is this a last goodbye? You say it first, you say it first to me. 노래라는 게 참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 중에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아름다운 멜로디나 또 그거에 맞는 가사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노래를 듣다 보면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사랑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아니면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서로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노래가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쓸쓸한 느낌의 노래로 많이 가고 있네요. 또 그 다음 곡은 가만히 눈을 감고 라는 노래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의 OST로 히라이켄의 눈을 감고를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원곡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리메이트 곡이죠. 가만히 눈을 감게 하는 노래. 그 노래의 느낌을 정말 잘 살려서 부르신 정재욱님의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듣는 이로 하여금 아련한 마음이 전해지게 하는 가사가 또 아주 매력적인데요. 이 곡을 듣고 오늘은 수요일에 수다방 코너로 청취자와 직접 스튜디오에서 함께하는 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정재욱의 가만히 눈을 감고 들으면서 어떤 분이 나오실지 기다릴게요. 가만히 눈을 감고. 아침이와 눈을 떠보니 그대의 작은 흔적이 내 곁에 있어 메마른 내 입술에 스친 잊었던 하얀 숨결이 차가워져 기억은 나누어지는지 어쩌면 부서진 채 사라질까 내일은 또 오게 되겠지 세상은 여전한가 봐 그댄 어떤가요 언젠가 나를 슬프게 했던 그대 울던 얼굴 다시 나의 볼을 적시면 지워버리려고 기도했던 날들 내 마음이 내 눈물이 그대를 기억하고 있어 Your love forever 가만히 닿을 듯 가까이 계절이 변해가듯 무심히 내 영혼을 지나쳐버린다 해도 세월이 흐른 뒤에도 좋았던 추억만으로 가질게요 여전히 불을 비추고 있던 어느 겨울 새벽 별빛에 소원을 빌던 밤들과 내게만 주었던 따스한 체온을 내 마음이 내 눈물이 그대를 기억하고 있어 I wish forever 닿을 듯 가까이 먼 길의 끝쯤에서 기다린 내 영혼을 지나쳐버린다 해도 이젠 기억에서만 그대가 보이네요 괜찮아요 난 이제 내 것일 수 없지만 버틸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남았으니까 아직은 남아 오늘은 수요일의 수다방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역시 청취자 여러분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우, 이거 엄청 긴장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 마이크가 뭐라고 네, 이 앞에 그러게요. 앉으면. 아, 이게 네. 그냥 수다 떤다 생각하면 좋은데. 그럼요. 커피 한잔 마신다 생각하시고. 아, 네, 네. 그럴까요?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 온 지 1년이 갓 너무 어떻게 보면 진짜 와, 새내기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정말 네. 다 설레기만 하고 네. 좀 어리버리한 그리고 그런데도 새 아이를 둔 엄마. 아, 제 이름은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지연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직은 영어 이름이 익숙치가 않아서요. 저도 어색해요. 네. 누가 부르면 나 부른지도 몰라요. 그러게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연 씨가 네. 아이가 셋이세요? 네, 아이가 셋이네요. 근데 여기서는 셋이 많다고들 안 하시네요, 진짜. 근데 그렇게 진짜 안 보이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언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럼 어떻게 뉴질랜드에 오시게 된 거예요? 아, 그냥 마냥 동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랑, 네,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신랑한테 끌려온 거고요. 아. 신랑이 항상 가지고 있던 꿈 중에 하나가 네. 언제가 됐든 외국에 나가서 한 3년 이상은 살아보자라는. 아, 구체적이네요. 3년 네, 이상? 네. 그래도 최소 3년은 살아야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네. 그냥 저도 그런 꿈이 같이 중독이 된다고 하나요? 계속 옆에 듣다 네, 보니까 듣다 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애가 셋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 애들한테도 나쁘지 않은 환경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정말 네. 너무 온다는 게 정말 네. 갑작스러운 정말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결정되는 게 정말 사람들이 뭔가 결정을 하고 네. 그거를 실행에 옮길 때까지 시간이 네. 길면 길수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고 막 재개되고. 네. 그냥 그렇게 그냥 해서 후다닥 정말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결정에 그리고 준비와 네. 해서 그냥 후다닥 와버린 곳이 뉴질랜드예요. 아, 뉴질랜드. 특별히 뉴질랜드를 오시게 된 이유는 있으세요? 아, 제가 오게 됐다기보다는 신랑이 결정하게 된 계기가 네. 세계 지도를 펼치고 네. 자 내가 안 가본 곳을 찾아보자 했을 때 아프리카와 뉴질랜드와 네. 한 군데가 아일랜드였나요? 세 군데가 있었는데 다른 곳 다 가보시고요? 거의? 저는 못 갔습니다. 신랑이 혼자 열심히 돌아다녔죠. 아프리카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네. 빼고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니까 제 배려를 해주면서 빼준 나라고요. 가운데 하나 그러면서 남은 뉴질랜드를 선택해서 이곳에 오게 됐네요. 제 선택 이유가 좀 네. 너무 좀. 진지한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되게 네. 독특하네요, 진짜. 네, 좀 그런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아, 지구본 놓고 딱 찍어서 온 나라가 뉴질랜드.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환경도 좋고 지금은 참 좋은 나라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뉴질랜드를 안 와보신 게 다행이네요, 그 전에 남편분이. 네, 안 와봤는데 감사하네요. 지금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1년이란 시간이 네, 흘렀네요. 1년 동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네요. 1년이 정말 여기 오니까 네. 더 시간이 한국에서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상하죠. 저도 그래요. 여기 하루 일과가 일찍 끝나서 그런가요? 아, 그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밤이... 3시에 오면 하루 일과 끝나는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보다 일단 3시간이 먼저 시작되는 나라라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네, 뭔가 빠르다는 느낌은 항상 네.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는 느린 것 같은데 네. 일주일, 한 달, 네. 뭐 1년이 네. 꼭 지나가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오래 사셨으니까 더 잘하시겠네요. 아, 그렇게 오래는 아니고요. 어찌 하다 보니까. 아,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똑같이 짧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훅 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도 네. 그렇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너무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라서요. 아이 셋하고 아마 네.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상대 배우자나 그쵸. 그래서 본인의 의지보다는 그렇게 오셨는데 지금 그래도 만족하시는 거잖아요. 아 저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만족과 신랑에 대한 이 만족이 이게 아무래도 엄마와 주부 아내와 그런 입장이 여자로서 살면은 네. 그 입장이 커지다 보니까 맞아요. 제 입장에서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네. 아 그래 이 사람들이 만족하면 나도 만족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같이 맞아요.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라는 느낌을 갖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 내가 만족스러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해보면서도 이게 내가 만족스러운 건지 정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아직은 좀 힘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라에 영어를 진짜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아, 영어. 제일 힘든 게 그거죠. 네네. 초반에 와서는 정말 이게 나가기도 싫고, 네. 아, 외국인에? 이렇게 동경을 하다가도. 긴장하게 되죠. 네, 그래서 외국 사람 만나면은 피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마실까 봐 겁나서. 네, 그게 너무 지금 솔직히 지금도 긴장이 되긴 하는데. 저도 그래요. 영어는 못하지만 네. 그 자신감이라는 건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신감과 함께 그게 결국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 네, 언어가 제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그 안에서 이렇게 같이 동화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안 그래도 한국에서 전화 오면 좋으냐 하고 물어봐요. 다들 나가니까 좋아. 우리를 남겨놓고 가니까 좋냐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다가 또 그 한국에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항상 네. 이렇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동경의 입장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더 힘들죠. 네, 근데 보시는 입장에서는 네, 네. 내 입장이 아닌 이상 네. 항상 좋게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좋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요즘에 하는 네. 말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제가 하는 거는 네, 네. 아이들 돌보고 신랑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이 외에 달라진 거는 글쎄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가든 뭐 결혼을 하든 아이를 낳든 아니면 이사를 하든 네. 이민을 가든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쵸. 지금 그 시간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저한테는 좀 긴 시간이네요. 그럴 때 우리 음악 하나 듣고 가면서 마음을 네. 좀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듣고 싶은 음악 받는 시간이거든요. 아, 네. 저는 일단 외국에 왔으니 네. 팝송을 하나. 네. 아 그런데다가 젊은 총각들 다섯이 불러주는. 아 훈훈한. 네. 저의 기분을 업시키기 원 디렉션의 원 띵 듣고 싶어요. 네. 우리 지연 씨가 신청한 곡 듣고 바로 이어서 올게요. 네. I've tried playing it cool. But when I'm looking at you, I can't ever be brave. Cause you make my heart race. Shot me out of the sky. You're my kryptonite. You keep making me weak. Yeah, frozen. Dying just to make you see that I need you here with me. Now I'm climbing the walls, but you don't notice at all that I'm going out of my mind all day and all night. Something's gotta give now, 'cause I'm dying just to know your name. Get out of my head and fall into my arms instead. So get out, get out, get out of my head. 아, 이게 기분이 확실히 업되긴 하네요. 훈훈한 남자들이. 그러니까요. 아, 이게 그 장소가 좀 바뀐다는 게 생각보다 큰 의미를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또 나라를 이렇게 온다는 게, 그렇죠? 네, 뭔가 리셋되는 기분도 있으면서 네. 정말 긴장감과 또 그게 그렇게 나쁜 긴장감은 또 아니죠. 어떨 때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겠다고 울지 않고 즐겁게 가죠. 네, 즐겁게 가준다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이고요. 제일 적응해야 될 사람은 이제 저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되네요. 맞아요. 아이들은 한 1년, 2년 지나면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한국 문화를 잊어버린 게 아쉬울 정도로 빨리 있고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습득 능력도 빠르지만 네. 그만큼 예, 잊어버리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부러워요. 저는 진짜 지금 영어 단어를 하나를 봐도 네. 한 번을 본 걸 그 다음날 봐도 까먹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면 이게 뭐였지? 본 적은 있는데 하면서 또 까먹고 한 번을 외우려면 정말 오래 걸리고 발음조차 이제 요즘에 아이들에게 발음에 대한 이제 질책과 다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꾸지람과 그거를 들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엄마 이거 발음이 이게 아닌데? 아 니들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오니까 아이들이 빨리 적응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네. 그 부모하고 자식의 위치가 가끔 그 컨디션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빨리 더 부모 네. 위치가 좀 이렇게 이제는 가르치려든지요. 근데 또 그게 아이들한테는 또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맞아요. 애들도 어른과 같은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게 저희랑 좀 다른 거겠죠. 근데 엄마로서 뭐 아내로서 네. 그것도 있지만 또 나 자신으로서 그게 있잖아요. 한국에서 네. 여기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점이 다르세요? 아 제가 한국에서는 동네 이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과 엄마들을 다 이제 저희 집으로 끌고 오는 아무나 막 사람들을 가는 사람이 네. 끊이지 않는 그런 집이었어요? 아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은 네. 저희 큰딸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친구를 만들어주겠다는 엄마의 일념 하에 시작이 됐던 건데 그게 저희 성격을 바꿔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과 친화력이 생기게 되고 네,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저를 받아주고 하니까 같이 그렇게 지냈는데 이곳에 와서도 솔직히 그게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다가가면 그 사람들도 네. 다가와주고 네. 하지만 아직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한국만큼 많지가 있죠.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곳에 와서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났고요. 네. 신랑이 학교를 다니는 덕분에 네. 그 새로 들어오시는 또 그분들은 또 멤버들. 저희보다 또 새로운 그렇죠. 분들일 수도 있고 후배들 네. 하루 이틀이어도 저희가 살았던 게 네, 또 네. 다르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저희 옆집에 네. 그 피지 친구인 린다라는 친구가 살았는데 아 옆집에요? 네. 근데 그 옆집에 또 여자아이 딸 둘을 같은 학교에 저희 딸들하고 같은 학교에 보내게 돼서 네.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네. 항상 웃으면서 네. 도와주고 지금도 계속 저희 막내 아들을 영어 공부하는 데 도와주고 있어요. 이 나라에도 아. 한국처럼 바우처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영어 바우처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아이들에게 네. 그러니까 교재도 제공해주고 네. 그러니까 학습물을 주는 히피라는 프로그램이 네네.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어느 지역에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는 있어서 그 친구가 마침 네. 튜터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 저희 아이를 관리를 해주는데 아,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가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네네. 그곳에 가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교재를 놓고 네. 아이에게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그 읽으면서 아이의 입장이 돼서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그 한 주치 교재를 다 수업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네네. 있어서 저도 가서 못하는 영어지만 정말 못해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긴 한데 듣기라도 하자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그래서 가서 그 수업을 듣고 아이도 집에 와서 그거에 대한 또 수업을 네. 같이 하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수업을.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거의 10개월 정도를 오 괜찮 좋은데요. 네, 그래서 알아보시면 저 같은 아이를 네.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이를 둔 아이가 아, 있으시면은 네네. 한번 주변에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도, 아이와 함께 네, 그래서 저는 옆집에 사는 린다라는 친구한테 네네. 그런 식으로 도움도 많이 받았고 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그 집 딸들에게 도움을 또 아. 받는. 그래서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주 작지만 저도 네. 집에만 있으면서 정말 너무 우울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고 그치, 맞아요. 그냥 마냥 신랑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항상. 맞아요. 한국에 있으면 내가 내 문제인데. 네. 그냥 내가 나가서 내가 하고 오면 되는데 그렇죠. 굳이 별거 아닌데도 자기야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너무 소극적이 되고 사람이 자꾸 주눅이 들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무능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문제도 내가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 공부도 해야 되겠다고 네. 느끼긴 하지만 네.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아, 그게... 영어는 항상 힘드네요. 근데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그 결국은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언어를 떠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눴을 때 그 오는 그 편안함 네. 그다음부터 친구가 되면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이렇게 싹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어쩌면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가 네. 아닌가. 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무관하죠. 네. 그런 희망을 갖기도 하고 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네요. 완전 아까 리셋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정말 그게 인생에서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지금 약간 후회하는 건 좀 더 네. 일찍 리셋을 할까. 그럴 수가 없네요. 네, 이거 시기가 조금 늦은 게 아니에요. 아닌가라는 늦지 생각도 않아요. 하게 돼요. 네, 늦지 않 뭐든지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방송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아, 정말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거 새로운 일을 하는데 네. 아시겠지만 마이크 앞에 너무 잘하시는데 네. 저는 이 마이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아, 이게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착착착 변하는 게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맞아요. 아니, 처음에는 정말 동경 정말 막연한 동경으로 이곳에 오지만 네. 저도 한 3개월 지난 네네. 뒤에는 내가 왜 여기 왔나 신랑을 너무 원망을 했어요. 그렇죠. 나 왜 여기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정말 하루는 울고불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서. 네. 근데 그 뒤에 또 한국분을 또 만났어요. 네. 정말 좋으신 분.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정말 짧게 일을 하지만 저한테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너무 저에게 감사하게 대해주시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족보다도 저희 친척보다도 네. 정말 이웃사촌이라는 맞아요. 말이 있듯이 많이 생겨요. 네, 여기에 오면서 가족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가족과 다른 네, 네. 정말 나하고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아, 내 입장을 이해해 줄 수 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그분들 덕분에 정말 시간도 잘 가고 네, 네. 기분도 좋게 이곳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네. 삶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본인이 또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고 또 그분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노래 하나 시청하시면 그러니까 네. 요즘에 또 갑자기 또 딸들과 듣게 되면서 네. 김태우의 사랑비라는 노래인데요. 네. 정말 여기에 비도 많이 오지만 그 비들이 전부 사랑비가 됐으면 합니다. 아, 멋있는데요. 네, 김태우의 그럼 사랑비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아,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지 못하죠.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던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 김태우의 사랑비 듣고 왔는데요. 네. 글쎄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비 이렇게 내 마음에 왔으면 좋겠네요. 항상 내렸으면 좋겠네요. 그런 비는. 맞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통해서 결국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 되고 그렇죠. 한 네. 이렇게 바운더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말은 안 통해도 눈빛만으로도 통한다는 게. 사람이 70% 언어가 네. 언어가 아닌. 네. 네. 이 나라 사람들이 그 덩치들이 네. 아, 이 포근함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마오리족이라든지 네. 이제 퍼시픽 같은 분들을 보면은 네. 다가가기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이분들이 한번 이제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너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좋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짧은 기간이지만 네, 네. 네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주변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네.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조심해라 이런 말보다는 지금은 저는 그분들에게 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오시는 후배들 뭐 그런 분들한테 또 이렇게 주신 거니까. 네. 오시면은 충분히 나눠드릴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시면. 전화번호 남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언제 차라도 진짜 한잔하면서 한국에서처럼 수다를 떨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또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네. 그냥 본인들 사는 이야기, 내가 사는 이야기, 네. 네, 여기 적응하는 이야기, 또 아이들 크는 이야기, 내가 나이 드는 이야기 뭐 이런 거죠. 맞아요. 여기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같이 그럼요.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살든 마음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네. 마음 적응하고 누구나 겪는 시간이지만 짧게 가신 것 같아요. 아, 네. 길게 가야 뭐 어차피 살아야 되는 인생이고 지혜로우십니다. 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아직도 정말 학습적인 면은 못 따라가지만 그러니까 주변 분들의 도움이 제일 컸고 신랑의 도움이 아무래도 옆에 그럼요.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네.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내 편이잖아요. 네. 내 편이지만 내 편. 항상 마음속에는 제 편을 들어주는 네, 신랑이 네. 있었고 주변에 진짜 이웃사촌이 있었고 네. 한국분들의 그 따뜻함이 있었고 저희 집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계셨고요. 네. 저희가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손님 집에를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네. 거의 신랑이 노는 날은 네. 집에 다른 식구들이 오는 날이라고 보시면 부지런하시다.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손님을 접대한다는 생각보다는 내 가족들이 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네, 네. 그분들도 어려운 게 있고 네. 저도 어려운 게 있으니 서로 이게 말이 통하는 게 네. 있으니까 그것 맞아요. 때문에도 더 이겨나가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 여기는 손님 초대할 때 왜 영화에서 보면 막 그 멋지게 차려입고 음식 그렇죠. 딱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저희도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네. 그 정도밖에 해드리진 않지만 가실 때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고 가세요.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진짜 주변에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처음에 왔을 때는 영어를 ABCD도 못하고 네. 둘째 아이나 네, 네.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큰아이도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정도밖에 할 줄 네, 모르고 네. 왔었는데 이곳에 와서 정말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선생님들의 관심이 정말 한국과는 다르게 크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는 그냥 한 학생이었지만 네. 여기선 다른 선생님까지도 이 아이들을 다 알아봐 주면서 네, 맞아요. 신경을 써주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돌던 아이들이 네. 어느 순간 옆집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게 되고 다른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슬립오버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하룻밤 자고 네. 오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잘 적응하고 있고 막내 아이 같은 경우는 네, 네.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네 살. 내년에 이제 여기 5살에 학교를 가더라고요. 맞아요. 5살에 학교 가요. 아직 프라이머리. 애기인데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 유치원에서 네. 그 통하지도 않는 중국 아이와 앉아서 중국말로 얘기하고 저희 아이는 한국말로 얘기하고, 얘기하고 옆에 아이는 영어로 얘기하지만 통하죠. 뭔가 소통이 되면서 얘기를 하면서 유치원에 잘 다녀주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신기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응해 가는 모습이 항상 감사하고 네네. 네, 주변 분들의 도움이 항상 감사하고 근데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저의 그 우려가 됐던 우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네. 그런 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적응도 하는 거고요. 네, 사람이 네. 어디 가든 다 적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지원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알겠어요. 뭔지 네. 그 본인에다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옆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에서 더 금방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갖다 보니까 네. 친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편해지고 적응이 그래서 빠르신 것 같네요. 네. 너무 마음의 문을 닫는 저도 처음엔 닫았었습니다. 네, 네. 근데 닫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씩 열리면서 모든 걸 포용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네. 더 넓게 보이더라고요. 네,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오셔서 그냥 저같이 끌려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포인트는 끌려오신 분 네, 끌려오신 분들 자기의 의지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오신 분들 아니면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오신 분들 많죠. 네, 자기를 희생하고 오신 네. 분들에게는 자기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주변의 친구를 맞아요.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포용할 수 있게 그래요. 집에 초대하는 거 정말 차 한 잔 대접하는 네. 게 큰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할 수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지?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렇게 끌려오신 분이나 네.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택했던 분들도 아마 마음의 문을 잠깐 닫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살짝 창문 네. 열어보세요. 네, 누군가 노크하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진짜. 분명히 누군가 있습니다. 네, 노크할 때 잠깐 빼꼼히만 열어보셔도 네, 그 안으로 싹 들어오는 네. 바람 느껴보시면 아마 같이 이렇게 시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감사함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네, 오늘 항상 제가 행복하실 네, 겁니다. 네, 오늘 갑자기 저번에도 행복 전도사님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꼭 집에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희 집은. 마이크 들고 갈게요. 네, 너무 감사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또 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네. 언제든지 또 나누고 아이들 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웃 이야기 지금처럼 네, 다음에 언제든지. 불러주신다면 네, 네. 좀 더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아니면 좀 더 제가 발전한 모습으로 네, 네, 네. 계속 변화된 모습 기대하면서 네. 마지막 곡 네, 마지막 곡은 네. 저희 막내 아들이 요즘에 네.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잊어먹죠. 네, 이제 한국말을 솔직히 많이 배운 것도 아니지만 네. 이게 엄마 이게 노트북이라는 거나 뭐 플라워라는 건 알지만 이게 꽃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엄마 이게 한국말로 맞아요. 뭐야? 이러고 물어보는데 한국말로 뭐야? 네. 이게 이렇게 하다가는 얘가 한국말을 잊어버리겠다 해서 네, 오늘 아침에 네.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제가 물어보고 나왔어요.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헷갈리는 거지. 네. 그래서 너 한국 사람이라고 정확히 각인을 시켜주면서 요즘에 아이에게 들려주는 노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악동 뮤지션의 가나다 가치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와. 네. 한국말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대단하신 엄마인데요. 네, 나중에 같이. 육아 방법도 조금 듣고 싶네요. 제가 좀 더 잘 키워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는 노래. 네. 한글 잊어버리지 마. 네, 한국 사람입니다. 네, 악동 뮤지션의 가나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미는 나의 다섯 손이 금이와 가시보시 하고 보 그대의 볼 우물에서 첨벙이며 자맥질 하고 보 난 가난하다지만 서도 어릴 적부터 그라나는 기가 막혀 뿜어 나 가나다라도 확실히 깨우치고 감동을 선물하리다 두고 보 부어지겠어 한석봉의 필력과 한글이 가진 힘을 이미 반은 내게 넘어왔지 마련은 올게 어서 셋째 따오 듣고 봐 너와 나 함께 누영나영 신압으로 행복할 생각만 하니 괜히 신압으로 아, 좀 전에 수요일에 수도방에서 함께 하셨던 이지연 씨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혹시나 정말 뉴질랜드 아니면 어떤 곳이든 원치 않는 데 있게 되어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오늘 들으신 이지연 씨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마음을 열었더니 많은 것들에 감사하게 되는 그 얘기를 같이 들어봤는데 아마 마음을 열면 그 안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참여를 직접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청취 방법은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시고 온에어 버튼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방송 청취가 가능하고요. 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로 제니 음악 카페 음악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또 사연 편지함이나 청취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spmtv 친구 추가를 하시고 사연을 보내주시고 아니면 프로그램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채택되신 분께는 남성의류 전문 쿤에서 패션의류 자파와 슈퍼큐 엔진오일에서 엔진오일 교환권 부다리에서 아동 문구류 및 악세사리 또 오클랜드 그랜필드 앨리스 카페 바우처를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이네요. 잔잔하고 아름다운 노랫말과 기타 선율 나지막히 이야기하듯 노래하는 박지훈의 그대는 나무 같아 들으시면서 7월 27일 수요일에 제니 음악 카페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아, 전 벌써 배가 고프네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녁 맛있게 드세요. Yeah. Thank you.